러시아의 따스 통신, 리아 노버스티 통신, 중국의 신화 통신, 홍콩 신문, 사우수 차이나 모닝 포스터, 기내 신문 호로야, 볼가리아 신문 블리츠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평양의 여명거리 건설 소식을 소개했습니다.